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3돌세 즈음에서 방글라데슈, 나이지리아, 알제리에서 토론회와 사진 전시회, 도서 전시회, 영화 감상회들이 19일부터 21일까지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미제의 침략적 본성을 폭로하는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인민이 조선 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는 기적을 창조한 데 대해서 격찬했습니다.